News. LG 유플러스 영브랜드 유스의 대학생 서포터즈 유스필이 돼서 12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네이버 폼으로 온라인 지원서에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유학생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피릿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한 아산상 수상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추천 부문은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복지실천상 그리고 자원봉사상과 효행가족상이 있습니다. 추천 시 추천인은 시상 부문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의 공적 내용이 주로 소속 봉사단체의 활동인 경우 해당 봉사단체를 추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23학년도 후반기 중형 아음속 풍동실험 과제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형 아음속 풍동실험 소요기관 및 담당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은 5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풍동실험 의뢰서를 포함한 계획서 세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군사관학교 풍동실험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 감정서를 공개했습니다. 20일 친모 A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초등생 B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친모 A씨는 부검 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시간에서 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면서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계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한 B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kg이나 줄어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kg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kg 넘게 적을 정도로 심각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지난 70일간 프랑스 정계와 사회를 격랑 속에 밀어넣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정년 2년 연장 등 핵심 내용을 유지해 발효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 연금 개혁안의 상원 통과 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정부 입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의회를 무력화한 프리패스 조항 발동에 야당은 정부의 고압적인 방식은 의회에 대한 모욕이며 프랑스 민주주의의 결점이라며 내각 불신 이만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총대를 맨 것은 고령화 저출산의 늪에 빠진 프랑스는 일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연금 재정개혁이 불가피한 상태인 것을 고려한 연금 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남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19일 오전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북한은 지난해 9월 29일과 10월 1일 전술 탄도미사일 공중 폭발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폭발 고도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신에 따르면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면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지민주였습니다.